세일동포들 속에서 애족 애국운동의 일대 비약을 일으켜나가기 위한 우리민족 포럼 2017이 최근 일본 아이치현 나고야시에서 성황리에 진행됐습니다. 허종만 총련중앙상임위원회 의장과 관계부문 일꾼들, 동포들이 여기에 참가했습니다. 21번째로 열린 이번 행사는 후대들의 희망과 동포 사회의 미래를 위하여 아이치가 하나되어 해바라기 만발한 민족 교육을 이라는 주제로 아이치현 정상회의 주최하에 진행됐습니다. 행사에서는 아이치 지역의 민족 교육을 고수발전시키기 위한 아이치현 정상회 회원들의 활동 모습을 보여주는 록화 편지물 상영과 합창과 무용, 조선학교 좋아요, 합창, 해바라기 학원의 노래, 촌극 등 예술 공연이 있었습니다.